7월 18일 월요일 은혜의 자리를 기억할 표식을 남기십시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과 같이 하였더라. 두 개의 기념 돌탑. 신앙의 유산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굳게 선 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두 곳의 기념 돌탑을 세웁니다.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고 또 하나는 백성이 강을 건넌 후에 유숙한 교통의 요충지 길갈입니다. 요단 강물의 수위가 낮아질 때마다 길갈을 지날 때마다 백성은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또 후손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이루신 기적의 역사를 늘 상기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견고해진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리더를 높이십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 마지막까지 가운데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는 요단강이 마른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궤를 맨 제사장들은 맡은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최선두에서 가나안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세워 그의 권위를 더욱 확고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리더는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Thank you. 나의 묵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사람을 뽑아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들어가 돌을 하나씩 옮겨오게 한다.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오는 세대마다 보여주기 위함이다. 기념비는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백성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더욱 견고해진다. 나의 적용. 죽음의 먹구름을 몰고 온 인생의 풍랑을 만나 좌초 위기에 놓였을 때 비로소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때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본질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나의 몸을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장기 기증, 조혈모 세포 기증, 안구 기증을 신청했고 헌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나이 40살에 헌혈 횟수가 33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 팔 오금에 나 있는 무수히 많은 주사바늘 자국이 마치 기념물처럼 보인다. 먼 훗날 자녀들이 내 팔 오금의 흉터를 보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도우심과 사랑의 증거라고 대답하고 싶다. 이제는 몸을 나누는 삶을 넘어 물질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탈북민 후원, 고아에게 성경책 보내기, 월드비전 해외 아동 결연을 실행하자. 나의 기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넘실대는 인생의 강을 가르셔서 저로 하여금 넉넉히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를 끊임없이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